앞설까 우리 엄마 여러분은 모르실걸요 곱디고운 젊은 날에 떡장수 우리 엄마요 철없는 어린 내가 부끄러워 등 돌리면 고개 숙여 할머니 대신 자랑스러운 떡장수 찹쌀떡 우리 엄마 여러분은 모르실걸요 곱디고운 젊은 날에 떡장수 할머니 대신 자랑스러운 떡장수 엄마요